너는 지금 이 순간에 빠질까 내가 내뱉는 호소 한 가지가 그러면 스니킨의 보드까지 가 마치 라디다리 흘러서 파티 오늘 너 준비를 하는 마쳤다 오늘을 위해 에너지를 담아봐 가만히 있지 말고 저선 들어봐 재미있는 이 게임 안으로 들어봐 Thumbs up baby 언제나 superstar I go high with it, I go low with it, I go fast with it, I go slow with it, I